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. Yeah, yeah, yeah.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. 닫혀있던 나의 어두운 마음 모두 내게 열게. And yeah, yeah, yeah. 조금 내게 의미를 준 느껴져.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변하고 변하네.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. Yeah, yeah, yeah. 숨겨왔던 나의